Scarberry, come the roses. This is a hot spot. 숨쉬듯 찾는 이 밥상. 등골이 된 넌 fall in love. 참을 수 없는 말. 우린 in the kitchen, cooking it up what you craving. 나의 맛대로 사센. And now the world's gone mad. You don't need. Spaghetti, 배고픈 네 뻔 아페티. 그냥 포기 어차피. Eat it up. 머리 속인 seraphim, bad bitch in between your teeth. 그냥 포기 어차피. Eat it up. Eat it up. Yeah, this is the hot spot. Don't give a fuck, 니가 뭐라던. 스포보션 맛이 좋아. 필요 없어, 3-star. Yeah, 말로만 hate it. 어디 가서 너의 diet. 난 몰래 색하는 의미. You better stop lying. Spaghetti, 배고픈 네 뻔 아파티. 그냥 포기 어차피. Eat it up. 머리 속인 seraphim, bad bitch in between your teeth. 그냥 포기 어차피. Eat it up.